who's the lonely creature in the world? You wanna know my story? Yeah. I never told this to anybody. Yeah. Come on. 외롭게 말을 해 아무리 소리쳐도 닿지 않은 게 사무치게 외로워 조용히 입 다문해 아무렴 어때 뭐가 됐던 이제만 알게 외로움이란 녀석만 내 곁에서 머물 때 온전히 혼자가 돼 외로이 채우는 자물쇠 누구 말에 색이 연예인 다르네 Oh fuck that 그래 뭐 어때 누군가 곁에 머물 수 없다 한데도 그걸로 좋게 날 향해 쉽게 얘기하는 이 말은 거벽이 돼 외로움 도차 니들 눈에 적이 돼 Come on 벽에 갇혀서 내 숨이 막혀져 저 수면이를 향해 Hey oh oh hey oh yeah Lonely lonely lonely way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성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 내 아픔은 섞일 수 없는 무가기름 그저 난 수면 위에서만 숨을 쉴 때 관심껏 외로움 받아서 고마 나도 알리고 싶네 내 갇혀 everyday 걱정에 머미를 해 내 stick on gravity Never land 왜 끝은 없고 매번 해 시간이 가도 차가운 심연 속에 Never land 뻔한 생각해 지금 새우잡다더라도 꿈은 고래다 game 다가올 큰 칭찬이 매우 춤을 추게 할 거야 난 다 game yeah free 향이 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헤르지를 믿어 Hey oh oh hey oh yeah Lonely lonely lonely way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속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 바다가 부르다 하셨어 멀리 힘껏 네 목소리 내라 하셨어 그런데 어떡하죠 여긴 너무 깜깜하고 온통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고래를 뿌린 데 아직 호르몬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혼자는 졸린 노래 같은 악보를 되짚어 이 바다 너무 깊어 그래도 나 다행인 걸 I'm a failure Lonely lonely lonely way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성 같은 나도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자 No more, no more, baby No more, no more 눈먼 고래들조차 날 볼 수 있을 거야 오늘도 다시 노래하지 마